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로마니아 수상으로 임명된 소린 그린디아누에게 6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한편 이날 리영호 외무상도 로마니아 외무상으로 임명된 테오도르 멜레슈카누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